개막한 종목 시즌3 시작을 기념해서 카카오톡을 통해 시청 및 애청자 여러분들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카카오톡 친구 찾기에서 트리플 플러스를 검색해서 등록해 주시면 강연회 등 각종 안내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주식에 대한 각종 문의는 메리츠 증권 여의도 금융센터 김성훈 과장에게 하시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02-6098-6320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딱한 영어 팟캐스트 시즌3 16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와... 웃음이 나와, 이 사람아? 힘들어요. 네. 멘붕이야, 멘붕. 네. 네. 또 한 명, 우리 후니 아저씨 왜 이렇게 또 힘이 없어요? 네? 우리 힘이 없어. 지금 뭐 시장이 워낙에 지뢰 맞아서 네.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지금 여의도는. 여의도? 오늘 날짜 확인 한번 들어가자. 오늘 8월 18일 네. 화요일이고요. 오늘 막장 마감하는 시점인데요. 서로 우리 얼굴 천명 보니까 서로 다 이런 걸 갖고 저 멘붕이다. 멘붕. 네, 멘붕. 우리 훈이 멘붕. 어?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왜 그러냐면은 나참 우리 소개부터 해야죠. 네. 전 마이클리 2학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성원입니다. 네, 김성원입니다. 네, 훈이 아저씨 얘기하세요. 일단은 지금 네. 그 뭐 외국인들이 뭐 한국물에 대해서 매도하는 거는 뭐 몰락이 워낙 원래 그랬으니까 네. 뭐 그러려니 하는데 네. 지금 기관 쪽에서 자꾸 이제 투매를 해버리니까 네. 그냥 그 투매가 이유가 없어요 지금. 네. 지금 다시 말해서 오늘 시장 보시게 되면은 많이 오른 게 죄였고 네. 좋은 실적을 낸 게 죄였어요. 그리고 또한 동시에 많이 실적 낮지가 그동안 올랐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런 거죠. 실적이 좋아서 올라온 게 죄였어요. 네. 근데 또 웃긴 건 뭐냐면 그러면은 그동안 실적 나쁜 건 사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 또. 그냥 실적이 나쁜데 또 아빠 또 같이 또 패버리고 있어 지금. 네. 그러니까 실적이 좋아도 패고 나빠도 패고. 네. 다시 말해서 일단은 남들이 패니까 같이 좀 패고 보자라는 심리가 오늘 되게 강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오늘 시장만 놓고 보면 매크로 이슈 특히나 뭐 해외별 변수나 이런 것들은 전혀 개입이 되지 않았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순전히 우리 내부의 어떤 스타일 로테이션 뭐 샀다 팔아 그냥 무조건 일단 비워내자 그런 심리로 이런 투매가 좀 나왔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즉 그러니까 그 이성적으로 종목이 떨어지는 거라면 어떤 이유에서 떨어지는 거라면 뭐 상관이 없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그냥 그냥 다 같이 그냥 패버리기니까 네. 그러니까 좀 이유가 없는 오늘 하루였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네, 지금 막 종가 났으니까 종가부터 일단 확인하고 들어가겠는데요.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우려하던 코스닥 그때 이제 700이 깨지면 채 일단 마감됐습니다. 종가 마감 지수가 코스닥 69.80이고요. 어제보다 3.08% 하락으로 일단 마감됐습니다. 코스피도 1960포인트 마저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1956.16포인트고요. 0.62% 하락이 되겠고요. 물론 이제 5시 정도 돼야지 정확한 수치가 나오는데요. 오늘 현재 보면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한 200억 정도 매도를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치 연속으로 보면 며칠입니까? 8월 4일 이후 다만 어저께까지는 3천억대, 2천억대 매치 한 3일 연속 했었는데요. 오늘 아침부터 좀 시총 대형주 중심으로 좀 사재가 들어왔어요. 그래서는 230억의 매도. 다만 앞서 얘기했다시피 이제 상대적으로 보면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에서의 어떤 충격이 더 컸을 텐데요. 코스피는 오늘 외국인이 어제 700억, 오늘 200억 매도 나왔고요. 어제보다 더 많이 판 쪽을 보면 이런 거 딱 금융투자, 증권사 그리고 증권사 상품에서 많이 봤다고 봐야 되는데 오늘 그러면서 주가가 이제 코스닥이 많이 내렸는데요. 그래서 잠시 이선 우리 김성훈 훈이 과장이 얘기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오늘 방송도 계속 허리가 네. 어려운 가서 한국 경제 TV 막 출연하고 막 지금 막 도착했는데요. 오늘 전체적인 방송에서 오늘 어떤 분위기는 어땠어요? 오늘 분위기. 네. 오늘 시장 분위기는 일단은 네. 뭐 거래소 시장에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이제 선전하는 모습. 네. 그러니까 낙폭과대인 삼성전자, 그다음에 LG그룹주, 그다음에 이제 철강 네. 반등하고 있고 자동차 계속해서 반등, 그다음에 네. 은행주 반등, 그다음에 또 하나 나타나고 있는 게 이 미국 관련 수혜주라고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 다 뭐 철강, 자동차, 그다음에 네. 보게 되면 뭐 한세실업, 영업무역 이런 쪽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류주들, 그러니까 미국 관련된 수혜주라고 미국 경기 관련 수혜주에 대한 쪽에 대한 약진,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속칭 얘기하는 중국 관련 소비주들에 대한 후퇴? 네, 네. 이런 식으로 지금 시장에 대한 컨셉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중국 소비주 같은 경우는 일단 밸류에이션이 되게 비싸잖아요. 네. 성장성 때문에 밸류에이션을 비싸게 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시장에서 무서워서 던지니까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던지는 레밍스 효과. 그러니까 무슨 효과요? 레밍스 효과. 네. 쥐가 이제 미국의 그 어디 그 사는 쥐인데 네. 한 놈이 뛰어들기 시작을 하게 되면 바닷가로 이제 다 뛰어 그 강가로 다 뛰어들어서 죽는다는 얘기예요. 네. 한 놈이 뛰어들기 시작하게 되면 한 마리가. 교수님 되더니. 네. 상당히 유식한 말씀 많이 하시네. 원래 유식했어요. 레밍스 효과는 태어나 처음 들었네. 옛날부터 제가 어렸을 때 게임도 있었어요. 레밍스라는 게임이 있었어요. 아 그래요? 네. 네. 레밍스 효과라고 해서 한 놈이 뛰어내리니까 네. 너도 나도 올까 할 것 없이 그냥 막 뛰어내리는 그 바보지들의 그 현상이 네.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네. 보여지고 있고 네. 그러니까 지금 매수는 매수해야 되는 놈들은 무서워서 이쪽은 못 사고 네. 이제 그 바닥에 있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기업들에 대한 매수 네. 이런 것들이 좀 이어지는 시장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시장이 그러니까 아까 이제 김성훈 과장이 얘기한 대로 오름은 실적 잘 나오면은 잘 나왔으니까 차익 시장. 못 나오면은 불안하니까 매도 이런 식에 네. 대한 시장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 네. 생각이 됩니다. 어때 근데 기관은 왜 파는 것 같아요? 기관 증권사 상품 특히 증권사 상품은 이제 공매도죠. 네.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 공매도라고 매수했고 이제 코스닥은 매도를 하고 있는데 네. 지금 코스닥에서 그 투신하고 저거를 대내는 샀거든요. 네. 투신하고 이제 연기금을 샀는데 네. 연기금은 오늘 거래소에서 많이 샀네요. 근데 이제 코스닥에서 보게 되면은 공매도 네. 그다음에 외국에는 뭐 비중 축소 이런 네. 형태에 대한 흐름이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그 김성과 장 네. 네. 일단은 오늘 뭐 이유가 약간이라도 네. 약간이라도 이유가 던질 만한 이유가 있으면은 그냥 투명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뭐 예를 들면 이제 저기 뭐 중국 돈은 많이 빠졌으니까 빠지고 있으니까 네. 예. 뭐 중국 근데 지금 보니까 지금 뭐 현대차 올라가는 거 보니까 중국 빠진다고 해서 우리나라 빠지는 거 아닌 것 같아요. 네. 그 지금 뭐 예를 들어서 현대 엘리베이터가 이제 실적이 좋게 나왔어요. 네. 실적 좋게 나왔는데 네. 현대상선 때문에 뭐 진부 평가액이 좀 떨어졌다 해서 패버리고. 네. 이스페타 시스템도 실적 잘 나왔거든요. 네. 근데 뭐 자회사 유상증자 참여도 패버리고. 네. CJ는 그냥 패버리고. 네. SK는 최태형 회장 들어왔다고 패버리고. 네. 아 CJ는 올라가서 나온 게 아니었어 아까 그 발동이 네. 매도 발동이었구나 매도 발동이 매도 네. 아, 난 매수 발동이 야 이 장에 CJ는 매수 발동이 나오네 그랬더니 네. 매도 그렇죠. 발동이었구나 네. 레고캠바이오는 어제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는 네. 200억짜리 라이센스 아웃을 네. 해서 장중에 9%까지 올라갔는데 네. 마이너스 22% 하한가로 하한가 근처에서 끝내버리고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네. 그 한가 아니네요. 마이너스 19%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이거를 왜 예를 들어서 고객이 저한테 이거 네. 이 종목 왜 빠져요? 왜 빠져요? 했을 때 그걸 제가 합리적으로 네. 이러이러해서 빠집니다라는 얘기를 못 하겠어요. 특정 주식을.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종목 이거는 많이 올라서 차익이 나오는 것 같아요. 실적이 그건 실적이 안 좋아서 빠지고입니다. 근데 네. 저건 실적 잘 나왔죠. 왜 빠져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지금 하락의 이유, 종목이 빠진 이유에서 설명을 할 수가 없는 상황. 그러니까 받아들이 사람 중 아니 뭐 저건 실적 좋다고 빠지고 이건 실적 안 좋다고 빠지고. 네. 그동안 우리가 안 좋다고 그렇게 외쳤던 현대차는 현대차 올라가고 있고 LG 네. LG전자 상승하고 있고. 네.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트레이딩을 하는 사람이 그 하락의 이유나 그런 것에 대해서 그 상대방을 고객을 납득시킬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 자체가 일단은 네. 비이성적인 투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다시 말해서 뭐 비이성적인 건 아니고 다 던지는 거예요. 그냥 일단 던지고 보자라는 게 오늘 그대로 드러났었고 고객분들은 뭐라 그래요? 고객분들도 지금 뭐 짜증내죠. 당연히. 네. 지금 뭐 제 주변에도 네. 그 뭐 오늘도 뭐 없어 뭐 계약 해지한 사람도 막 나오고 제 주변에 그 잘하시는 분들도 또 계시는데 네. 자문계약한 분들 네. 자문계약하신 네. 분들도 이제 뭐 계약 해지했다 하시는 분들도 생겼고 네. 그러니까 그분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니 왜 수익 났다고 왜 빠지냐고. 뭐라고? 수익 났다고 왜 수익이 줄어져서 마이너스 되냐고. 그러니까 이게 시장 빠질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그게 주식을 잘 모르시는 분일 수도 있겠고 연초부터 같이 하셨던 분들은 수익이 주는 거에 그치는데 네. 중간에 들어오신 분들은 네. 얼마 전에 들어오신 네. 분이나 네. 그런 분들은 이제 수익이 났다가 토해내니까 마이너스로 가니까 그러니까 지금 시장의 코스닥 변동성이 6월 중순부터 시작했잖아요. 6월 말 네. 중순부터 제약바이오 쪽에서 이제 변동성 확대가 되면서 시작되는데 네. 그러니까 지금 거의 한 달 반 정도 기간 동안 네. 수익이 났다 줄었다 수익이 났다 줄었다가 이게 계속 반복이 있었어요. 그렇죠. 반복이 되면서 스타일 로테이션이 되나 싶었는데 예. 예. 이제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한 번 더 투매가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게 자다가 예. 지난주가 좀 변곡점이었던 것 같아요. 지난주에 네. 중국의 위안화 절하 이슈로 한번 맞아버리니까 거기서 네. 그 멘탈이 이제 쿠쿠다스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네. 별거 아닌 이슈인데 네. 네. 그것도 사실은 별거 아닌 이슈였는데 그게 이제 촉매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턱 툭 건드리면은 다들 이제 막 이제 뭐 우우 그러니까 자라보고 논란 같은 소뚜껑 보고 논란 그런 현상이 지난주부터 나오다 보니까 네. 오늘 같은 경우에도 별다른 이슈는 없었어요. 그런데 네. 딱 굳이 이슈적으로 따지자고 한다면은 네. 저거죠. 그 어제였죠? 어제 그 반기 보고서 마감. 네네네. 네, 네. 그래서 실 반기 보고서가 쏟아져 나왔어요. 네. 그거 가지고 반기 보고서 나오니까 실적 좋은 나올 것이고 네. 안 좋은 나올 것이고 네. 그리고 반기 보고서 마감이라는 어떤 그 모멘텀을 가지고서 네. 아침에 레포트가 엄청 쏟아져 나왔는데 네. 그거랑 상관없이 그냥 폈다. 예. 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글쎄요. 네. 뭐 매크로 변수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뭐 다우나 미국 시장이나 네. 그쪽이 작살나가지고서 우리가 작살났더라면은 네. 일단은 뭐 같이 던지고서 네. 보겠는데 매크로 변수는 별로 플랫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네. 오히려 지금 미국 주요 종목들을 보시게 되면 저점 확인하고서 지금 올라가는 종목들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런 거 없이 네. 단지 많이 올랐다는 이유로 그냥 패버리는 것 자체가 네. 일단은 뭐 일단 뭐 지금 상황에서 과연 투매 동참을 했어야 되냐? 네. 라는 거에는 일단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일단 뭐 이래저래 조금 뭐 이렇게 좀 이성적으로 설명을 하고 네. 싶은데 네. 그걸 할 수가 없는 좀 힘든 장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이제 하나 이제 긍정적인 안 좋은 소식과 긍정적인 네. 소식 두 가지가 있을 텐데 네. 시장이 일단 불안한 거죠. 그 이 막연한 불안감의 근거는 네. 당연히 이제 금리 인상에서 오는 이머징 마켓 통화들의 이제 급락. 네. 특히 이제 터키 같은 경우가 이제 지금 통화가 작살이 나고 있고 네. 그다음에 브라질 헤아라도 작살이 나고 있고 터키는 뭐 생기 통화 리라화가 이제 생긴 이래로 이제 최저점에 네. 대한 좀 계속 갱신을 하니까. 근데 이제 터키하고 브라질은 정정 불안이 같이 지금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어디요? 정정 불안. 어느 나라가? 터키야. 네, 그 호세마지 네. 뭐 쪽 네. 대통령도 브라질. 네. 네. 거기도 지금 보게 되면 대통령 사퇴 뭐 해라 말아. 아, 그 무슨 아줌마가? 예. 네. 진짜? 예. 네. 네. 그다음에 터키 같은 경우도 지금 보게 되면 연립정부 구성이 실패했잖아요. 아, 그러면서 예. 이제 계속해서 정정 불안이 지속이 되는 게 네. 지금 경기 둔화에 대한 쪽까지 이제 영향을 주면서 그렇게 영향이 지금 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네. 있고요. 네. 또 하나는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그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말레이시아에서 터질지 인도네시아에서 터질지 이게 데자뷰죠. 네. 1990년도 후반에 겪었던 동아시아 금융위기에서 이제 발생했던 그런 흐름들 이런 네. 것들이 다시 한번 재현되지 않겠느냐 네. 이런 것들에 대한 부담감이 이제 시장에서 작용을 하고 있다 네.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불안감이 있는 가운데에서 중국이 이제 불안감에다가 돌을 던진 거지. 그렇죠. 가뜩이나 이제 그 불안불안한데 거기다가 이제 파문을 일으켰지. 네. 중국이 근데 이제 파문을 일으켰는데 사실은 그게 진짜 그 위안화 그 평가절하가 목적이었으면 네. 2%를 안 하지. 네. 한 방에 5% 10% 이렇게 했겠지. 네. 한 방에 중국인데 2%씩 3일 연속 나눠서 했겠어요. 창피하죠. 창피하게. 네.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대답지 않지. 2%단 안에서 세 번 연속했다는 게 이제 사람들로 봤을 때 이제 뭐 의미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2%단 안에서 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시장에다가 자기네가 이렇게 순리를 거스를 만한 그런 얘기를 하지 않겠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렇죠. 시장 위안화도 지금 보게 되면 더 이상 절하 안 하잖아요. 이게 그 시장 환율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고시 환율하고 이게 그 괴리도가 없어지니까 안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근데 그걸 시장에서 오버 해석하고 있다.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은 오버 해석할 일은 없을 것 같고. 네. 또 하나가 이제 뭐냐면은 금리 인상 때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FOMC 회의 때까지 지금 8월 18일인데 한 달 가량의 시간이 지금 남아 있는 거죠. 9월 16일, 17일 하죠? 네. 네. 그러니까 한 달 가량의 시간이 남아 있다 보니까 시장에서에 대한 네. 어떤 거 불안감, 뭐 네. 스타일 로테이션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앞에서 본 것처럼 실적이 그렇게 그 고평가를 떠받칠 네. 만한 실적은 사실 아니거든. 네. 그러니까 바람이 이렇게 훅 불어서 올라갔다가 이제 그 부분이 안 되니까 이렇게 불안한 심리에서 또 이렇게 무너지는 상황. 네. 이런 게 좀 지속이 됐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이 부분이 그러면은 시장이 이제 꺾어질 거냐에 대한 쪽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봅니다. 아, 또 그 근거는 네. 뭐냐면. 네. 그러니까 원자재 국가들에 대한 통화가 지금 급락이 나오는 거잖아요. 네. 원자재 통화 국가의 급락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반등이 되려면 원자재 가격이 반등이 나와야 되는데 일단은 달러화에 대한 강세가 미리 선반영되고 있다.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은. 근데 이제 금리가 인상이 되게 되면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이제 그 제대로 돌아가면서 달러화에 대한 조정이 나타나면서 시장에서에 대한 그 원자재들에 대한 반등이 있을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중국의 고정자산 투자에 대한 쪽이 연간 목표치를 채웠던 거에 지금 85% 정도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앞으로 추가적으로 한 15% 정도에 대한 고정자산 투자를 더 하반기에 진행을 해야 되는데, 네.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이게 중국 GDP가 뭐 골드만에서 얘기하는 뭐 6.6% 이런 거를 하지 않을 거란 얘기죠. 7% 이상은 무조건 맞출 거란 얘기예요. 얘네들도. 네네. 그러니까 하반기 되면은 원자재 가격 오르고 중국 그 GDP 돌아 나오고 하는 게 또 보여질 거란 얘기지. 네. 근데 이게 다 9월 달에 몰려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간에 대한 타임갭이 있기 때문에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데, 시장이 죽는 시장은 아니다. 다만 이제 이 변동성이 정말 너무 커지느냐 아니냐 그 차이 정도가 있다. 이렇게 좀 보이십니다. 저도 궁금한 거 또 하나 있어요. 네. 그 저는 잘 그런 거 별로 감이 없는데 사실 여기서 떠드는 게 9월 위기설이잖아요. 네. 그 글로벌 경기 뭐 9월 위기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봐요? 뭐 아직 그 뭐야 지금 그 하는 얘기가? 그냥 과거에 옛날에 금이 인상 시기 즈음에서 선거했으니까 네. 그거 아닐까요? 그거 말고는 별로. 그러니까 뭐 그래도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게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그냥 그거죠. 앞에서 얘기했던 네. 거. 네. 금리 인상 직전이 되게 되면 더 심해질 네. 거다. 네. 여기서 이제 환율에 대한 변동성이 더 심해지게 되면 네. 이제 재정 적자국들 중에서 이제 뭔가 문제가 이제 나타나지 않겠느냐. 네. 그러니까 브라질도 보게 되면 경상수지 적자가 이제 계속해서 심각하게 쌓이고 있잖아요. 네. 네. 이게 경상수지가 계속 적자가 이제 그 무역 쪽에서 이제 계속 적자가 나니까 원자재 국가들이 이런 부분에서 이제 문제가 될 거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죠. 그래서 가능성이 있다 없다? 뭐 그냥 막연한 불안감이죠. 막연한 불안감. 근데 과거에 왜냐하면은 환율이 네. IMF 때보다 더 빠졌거든. 네. 말레이시아 이런 애들은 네. 그게 불안한 거지. 회사 말이죠 뭐라 그래요? 회사에서도 뭐 얘기할 거 아니에요. 회의 아침마다 회의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본사 분위기 리서치 얘기 좀 주저도 같이 얘기할 거 아니에요.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뭐 아직까지 위기다. 왜냐면은 그 일단은 그 위기가 나 네. 위기다 하고서 오지는 않거든요. 네. 제 적어도 제 경험상.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자꾸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시장이 웃긴 게 지금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에다가 너무 빠르게 선반영을 하고 있어요 지금. 네. 달러 지금 이미 금리 올리지도 않는데 벌써 치고 올라가고 있고. 네. 원자재 가격 벌써 급락하고 있고 금값 급락하고 있고 그러니까 FRB는 어라 이게 아닌데 네 이거 아니 뭐 하겠다고 했지만은 네. 하지도 않았는데 뭘 벌써 시장 이렇게 선반영해서 이렇게 오바지지 네. 아마 그 생각이 분명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그럼 막상 금융에서 그럼 진짜 9월달에 금리 인상을 했다고 칠게요. 네 그러면은 아 역시 했구나 하고 더 빠질까요? 네 지금의 어떤 그 이머징 마켓의 하락 추세 그리고 금값의 하락 추세 원자재가 네. 하락 추세가 금리 인상을 진짜 했다고 해서 그것이 치고 내려갈까? 네. 오히려 불확실성 해소를 아닐까요? 네.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일단 시장이 너무 빠르게 네. 너무 빠르게 선반영을 하고 있다. 네. 금리, 만약에 진짜 금리 인상의 우려감이 시장의 네. 어떤 불안 요소라면 네. 그 부분에 너무 빠르게 좀 선반영을 하고 있다 라고 좀 보여집니다. 실제는 없다는 거 아니에요? 실체가 아니 결론은. 그게 아니라 네. 위기라는 위설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예. 딱 하면 금리 인상이잖아요. 네네. 그게 딱 금리 인상 빵 작살 이게 이거잖아요. 솔직히 네. 위기설이라는 게 네. 근데 지금 보니까 이미 막고 있어 지금 네. 금리 인상도 하기 전에 이미 막고 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그러면은 과연 그 위기설이라는 게 아니라 네. 위기가 아니라 이렇게 이걸 이렇게 해서 계속 그러니까 진짜 금리를 인상 그걸 했다 네. 그러면은 위기설이 아니라 바닥설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아 9월 바닥 9월 바닥설이라고 저는 네. 생각을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금리 네. 인상을 계기로 해서 지금의 만약 진짜 9월까지만 시장이 이게 변동성이 커진다면은 뭐 8월 말이든 9월이든 간에 네. 그거를 기점에서 바닥이 확인이 되고서 네. 이제 올라갈 하반기 가을장 이후가 이제 진행이 될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정규도 9월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아, 뭐, 그래도 오히려 금리 그 임상하면 오히려 또 찬스가 있다 그런 얘기야. 근데 그 어떤 논조예요, 그거는? 그게 좀 그게 늘 궁금하더라고. 그 왜 그러냐면 네. 아니, 그러니까 올해도 뉴스가 꼭 맞아 떨어져. 씨발 그 5월에 팔고 9월에 사 그게 그지같이 맨날 맞아 떨어져. 매번 맞았어요. 난 그런 거 별로 기억을 잘 안 해가지고. 대부분 맞았어요. 그런 얘기 늘 하죠. 우리나라 시장이 네. 사이클릭하게 최근 몇 년간 움직였잖아요. 그러니까 네. 여름에 좋았던 적이 없어. 여름은 늘 안 좋았어. 여름에 좋았던 적이 없어. 네, 네, 그래서 네. 최근 몇 년간 그렇게 곰곰이 보게 되면 여름에 좋았던 적이 없는 거야. 그리고 이게 늘 나도 옛날부터 했던 얘기가 찬바람이 불면 시장이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2주 지나면 되는데 2주 지나도 지금 더위가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마치 재난문자 받으셨을걸요? 그러잖아요. 네. 이 재난문자가 온 만큼 시장도 재난문자가 왔어, 시장에서. 오늘 재난문자 때문에 떨어졌네, 젠장. 그러니까, 젠장. 네. 네. 어쨌든 간에 그 문제는 뭐냐면 이거 돌릴만한 모멘텀이 없다라는 거지. 네. 이 돌릴만한 모멘텀이 없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무슨 이벤트가 있거나 아니 차라리 그리스 이슈는 뭐 차라리 이 데드라인이라는 게 있잖아. 네. 뭐 순간순간에 스텝 바이 스텝으로 밟아나가는 그런 게 있는데 이거 금리는 그게 없어. 9월 이제 무조건 FOMC까지 기다려야 돼. 답이 안 나오는 거지. 아까 말씀하신 거에 모멘텀 그거잖아요. 여기서 들어오면 그 상품 가격 반등. 예. 이걸 얘기하신 거잖아요. 예. 그 김성훈 과장은 어떤 모멘텀이 있어 보여요? 어떻게 보여? 모멘텀 어디서 찾을 수 있어요, 그럼? 실적이겠죠? 실적? 네. 실적이겠죠. 그러니까 3개월 또 기다려? 아니요. 어떤가 봐요. 지금 2분기 실적이 확인 어제장으로 어제자로 확정이 되면서 지금 오늘 어느 정도 포트폴리오에 대한 변화 흐름들이 나왔다라면은 결국 2분기 때 좋은 실적이 나온 종목들은 3분기에도 저는 계속 좋은 실적 나온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 실적이 계절성을 타는 종목들이 아니라면은 그게 아니라면은 지금의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어쩔 수 없이 계속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뭐 시장이 지금 뭐 삼성전자 현대차를 간다? 솔직히 지금 삼성 현대차를 못 사잖아요. 어떻게 그렇죠. 못 사잖아요. 지금 사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저는 결국은 하반기에도 대형주에 대한 실적 컨센서스가 그나마 수출주 위주로 해서 환율이 이제 떨어지니까 좀 뭐 개선된 소지는 있겠지만 그게 업황 자체가 개선이 되지 않는데 그 드라마틱하게 개선이 되겠습니까? 아니기 때문에 결국 뭐 지금 뭐 중소형주를 팔고 대형주로 간다? 그게 아니라 중소형주 내에서 실적이 되는 종목도 유지해서 결국은 또 압축해서 또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저도 좀 얘기해서 해드리면 전 두 분의 생각에 뭐 70% 동의하는데 30%는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제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그 두 분보다 약간 더 보는 거는 왜 해외 시간을 더 많이 보잖아요. 그리고 그게 이제 주로 밥 먹고 살아가는 이유니까 해보면 시장은 한국 시장은 잘 모르겠지만 큰 틀에서 보면 지금 시장은 위기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 뭐 9월 위기설 이런 것까지는 제가 알 바가 아니고 그 얘기는 우리나라의 언론에서만 나오는 것 같아요. 9월 위기설이라는 얘기는 외국에서는 저는 그런 말을 별로 익숙하지 않아요. 뭐 제가 못 알아들었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익숙하지 않은데 문제는 그 대한민국에서 문제를 찾을 수는 없다라는 생각 갖고 있고요. 대한민국에서 뭐 그런 건 문제 없는데 다만 문제는 저는 똑같은 생각 갖고 있는 게 사람들이 자꾸 셀코리아다 외국인이 팔아서 그렇다 그러는데 외국인이 한국 싫어서 파는 건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그보다는 이머징 싫은 거고요. 그렇죠. 이머징 싫은 거고 또 하나는 달러 자산 아닌 게 싫은 거예요. 그냥 그게 이제 불안불안한 거죠. 근데 그게 보면 그 언제까지 달러가 강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얘기하는 아까 이성 교수도 얘기했다시피 금리가 막상 9월 17일 16일 17일에서 올라가면 1달러 될 수 있다는데 저는 그것도 아닐 수 있다고 보겠는데요. 금리가 첫 번째 올라가는 거거든요. 앞으로 올라갈 일이 많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게 그 2년에 걸쳐서 올라갈지 1년 반에 걸려서 아주 강하게 올라갈지. 근데 지금 강하게 올라갈 글로벌 환경도 아니잖아요. 천천히 올라갈 수 있거든요. 올라가면.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찌됐건 미국 달러 자산이 아닌 것에 대한 회피 심리가 강한 거다라고 볼 수 있어 보이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머진 마켓에서의 자금이 계속 빠져나가고 그 뒤에 매도하는 것은 일정 부분 당연한 순리고요. 그 안에서 참고로 아시겠지만 이머진 마켓 전체에서 우리나라가 10%에서 12.3%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요. 이 인터내셔널 마켓에서 즉 인터내셔널 마켓이라는 건 이제 미국을 제외하는 건데요. 거기서 우리나라가 1.5% 정도 되거든요. 제일 많은 건 역시 삼성전자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현대차 이런 순서대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좀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 주식은 팔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요. 그러면 그 지수 차원에서는 제가 모르겠지만 외국인 매도가 당분간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상품 가격은 결국 우리가 가장 익숙한 것은 유가잖아요. 유가는 지금 오늘 CNBC에서 조사한 걸 보면 설문조사한 긴급 설문조사한 걸 보면 62% 되는 전문가들이 금년 9월에서 10월에 30에서 그 40달러 사이에 갈 거란 얘기하고 있는데요. 일부에서는 30달러도 찍을 수 있다는 얘기 많이 하고 있는데 결론은 지금부터 일정 기간은 지금도 아래일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40달러 아래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고요. 그거에 대한 논리가 보면 그리고 아까 이 교수도 얘기했지만 그 유가나 상품이 반등을 안 하면 이머징 마켓에서 그런 모멘텀이 약화한 거거든요. 근데 그 논리를 그 보면 많은 분들이 이제 얘기했던 거가 틀릴 수 있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유가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유가가 떨어질 수 있는 만한 요인. 그것은 뭐 대여섯 가지를 또 CNN에서 엊그저께 한번 보도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다시 한번 제가 방송에서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몇 가지 더 정확하게 제가 딱 찍어서 말씀드리면 유가가 더 떨어질 수 있다는 논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공급 과잉에 대한 논리. 그러니까 공급 과잉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런 추세를 하나 보셔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수요 자체가 공급 과잉에 비해서 수요 자체가 여전히 부진하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중국에서의 어떤 생산의 화약고, 생산의 어떤 그런 기지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중국에서 여전히 부진한 거. 그리고 강한 달러 이런 것들. 이런 것들에 의해서 유가 조금 더 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지금도 더 모르지만 이런 게 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역시 그동안에 셰일가스의 공급 그 소위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 가격에 대해서 많이 틀렸다. 그리고 50달러에 손해본 사람도 있지만 40달러에 돈 버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30달러에도 돈 버는 사람이 있다. 그리고 이게 상당히 플렉서블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있고 또 마지막으로 이란의 공급 능력을 과소평가하면 안 될 것이다. 그래서 유가가 더 떨어질 쪽에 일단 베팅하셔야 되겠다. 단기적으로 보면. 그래서 그런 쪽으로 보면 그런 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저는 결론으로 보면 전 대응은 영 이렇게 보고 있어요. 오늘 뭐 삼성전자, 현대차에 올라갔지만 그게 크게 올라가겠느냐에 대해서는 극히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어요. 장기적으로는 싸죠. 그리고 정말 그런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그거 사면 되겠죠. 그리고 기다리면 되겠죠. 망할 회사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 큰 회사 중에서. 이미 그런 회사가 망했으면 정말 우리나라 IMF 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럴 리가 없거든요. 큰 회사들은. 우리가 이제 많은 분들. 근데 그게 외국의 수급 녹록지 않은 상태에서 일정수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반등하는 정도 외에는 기술적인 외에는 없어 보이고 그러면 돈을 벌려면 어찌됐건 그게 뭐 그 재료가 됐건 뉴스가 됐건 성장성이 됐건 실적 아까 김성원 과장이 얘기했던 뭐 실적으로 확인된 뭐가 어떻게 됐건 간에 돈을 벌려면 상대적 중소형 쪽에 강할 수밖에 없다. 그거는 걔네들이 잘났다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보고요. 수급에서 상대적으로 좀 부담이 없다. 수급에는 부담되죠. 많이 올랐다는 건 부담되지만 최소한 많이 올라간 상황상 없이 외국인의 매도 압박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거죠. 물론 거기에 외국인들 상품도 있죠. 종목별 있겠죠. 그렇지만 크게 봐서는 외국인의 매도 압박이나 외국인 매매에서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중소형주 중심에서의 어떤 대응 그것은 앞으로도 주가 자체가 뭐 코스닥이 뭐 일정수 더 떨어질 수 있는 그걸 떠나서 결국은 확률을 적금 많건 적금 간에 중소형주 쪽에서 특히 이제 매매를 하신 분의 입장에서는 그쪽에서 놀 수밖에 없다. 아, 그리고 물론 그것들도 지난 봄 대비 여름 대비 뭐라 그러죠? 이게 확률은 떨어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네. 여태까지 10개 올라왔으면 지금은 3, 4개가 올라갈 수 있겠지만 여전히 지금도 10배짜리 20배짜리 지금도 나올 수 있다. 네, 왜냐하면 돈은 어딘가 가야 되거든요. 이제 오랜 경로 보면 주식은 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확률의 싸움이지만 네. 앞으로 그러면 5배짜리 10배가 없어진다? 절대 아니죠. 예. 그리고 앞으로도 널려있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제가 이제 자주 쓰는 말인데 10배짜리는 아직도 많다는 생각하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 물론 시장 자체에 대한 환경은 불안불안하고 저는 두 분보다 약간은 부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그거랑 주식이랑 상관없다. 그래서 그건 여전히 잘 찾으면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그 두 분의 의견에 저는 70% 동의, 30% 약간 더 보수로 보지만 결론은 종목은 앞으로 많이 있다. 종목은 많이. 아, 종목, 물론 확률은 여태까지 100개 올라갔다면 50개밖에 안 올라가겠죠. 그렇지만 그 50개에서 결국 10배짜리 또 나온다. 그래서 너무 네. 그게 걱정할 필요 없다라는 생각을 여전히 갖고 있고요. 주식을 겁먹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거든요. 그잖아요. 주식은 365로는 게 아니잖아요. 네. 주식이 직선 올라간다는 거는 완만하게 올라가는 건 채권밖에 없죠. 그잖아요. 채권도 사실 등락했지만 그러면 정기예금을 네? 3년짜리 정기예금은 연 3%짜리 길게 봤을 때 직선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원하는 것은 그거를 연 30%, 연 50%를 직선을 원하는 것은 불법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시장에서 크게 걱정할 거 없고 여전히 어떤 방향성만 잘 잡으면 되겠다. 그래서 두 분보다는 약간 보수로 보지만 희망은 더 있다. 아, 개인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주식에 너무 어렵게 생각했다는 생각 갖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교수님? 제 의견에 대해서. 저도 그렇게 네. 동의하고요. 네. 다만 이제 시기적으로 이 구간이 이제 고통스러운 거죠. 이 기간이 지나가겠지만 이 그렇죠. 기간을 견디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거죠. 과거 경험에서도 그렇고 내가 이제 보유한 주식이 다시 올라가주면 되는데 네. 그 주식이 이제 올라가지 않고 문제는 뭐냐면 올라갈 때 대장주가 바뀐다는 거지. 그렇죠. 그게 이제 고통스러운 거죠. 그걸 누가 이제 빨리 옮겨 탈 수 있느냐. 네. 그게 이제 가장 핵심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요. 아, 그래요. 바로 그 부분인데 김성관님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럼요. 저는 시기 아까 시기 기다리는 기간이라 했잖아요. 네. 저 기간도 없다고 보고 있어요. 기간도 없다. 기간은 뭐 기간은 별로 필요 없다는 생각 갖고 있어요. 왜냐면 좀 지금도 많이 보여요. 그런 것들이 섹터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종목은 나중에이고 그런 섹터들은 지금 너무나 널려 있다고 보고 있죠. 그래서 지금은 그러니까 그 이런 거죠. 그 약간 섹터 쪽이라 좀 오늘 관심 섹터 뭐 종목 있으면 되고 종목이 좀 어려울 테니까 네네. 오늘은 왜냐면 지금 오늘 다들 그 멘붕이니까 지금 종목이 귀에 들어온 시기가 아니거든요. 예, 들으시는 분들도 좀 이런 생각 갖고 있어요. 그 요번에 그 요번에 대통령이나 그리고 정부 당국에서 경제 살리기에 매진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리고 그 지난번에 그 하나그룹 김승회 회장도 못 나오고 아니 그 나와 있지만 이제 복권이 안 되고요. 사면이 안 되고 최태원 회장도 같이 들어간 동생도 못 나왔잖아요. 그래서 형만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그룹 뭐 부회장 이렇게 나왔는데 50조 통 크게 쏘잖아 그래서. 아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나왔다니. 근데 그 논리도 경제 살리기잖아요. 네. 그냥 정치인들은 필요 없고 경제인들에서 열심히 살아보자. 네? 그리고 고용을 탄력적으로 하고 그래서 청년 일자리 만들고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전부 다 결론을 보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로 매진하니까 재벌들이라는 사람들은 항상 그러잖아요. 하면 준비된다듯이 바로 하잖아요. 그래서 뭐 디딤돌 프로젝트, 뭐 청년 일자리 프로젝트 해갖고 바로 나온 거가 어떻게 이틀 만에 다 나옵니까? 그래갖고 보면 삼성그룹도 예? 삼성은 천억 쏜다는데 천억 남들은 50조 쏜다는데 아니 천억이 뭐니? 나 갑자기 얘기하면 천억은 이건 삼성이 아니지. 그러니까 천억은 삼성전자 어렵다 어렵다 하더라도 한 3일 버는 거예요. 매출도 아니다. 영업이가 3일 버는 거야. 2, 3일 그 정도밖에 못 보나요? 삼성이? 아니 하루에 그 정도 하루에 300 하루 하루 네, 3일 정도 보는 거예요 3일. 네. 근데 그건 좀 창피한 거죠. 더욱더 창피한 거 뭔지 아세요? 뭐요? 현대차그룹이 오늘 뭐 청년 일자리 1,000명 한다 그랬거든요. 뭔 소리야? 하나그룹이 18,000명이거든요. 네. 하나그룹조차도 100% 늘리겠다 그랬고요. 그리고 보면 이제 꼴랑 1,000명. 그러니까 창피한 거죠. 그리고 아직 그러니까 LG는 눈치라도 몇 명이 얘기한 적이 없거든요. LG 곧 나오겠죠. 얘기하거나 그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무슨 대단하잖아요. 삼성 정말 이번에 3만 명 했잖아요. 네. 천억 3만 명 했는데 3만 명에 보면 바이오가 1,000만 명 정도 들어왔네. 신규 일자리. 나머지가 2천 명, 4천 명씩 어디서 또 나오는지 아세요? 어디요? 여러분들 읽어보셨어요? 읽어보셨어요? 네. 김성근 장 읽어봤어요? 뭐요? 일자리 어디서 나오는지? 청년 일자리? 아니? 나 속으로 가서 이 씨발놈이 그랬어. 죄송하지만 씨발놈이거든요. 전자 잘 들으세요. 전자, 예? 금융, 영업이 인턴 뽑는다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삼성전자 대리점 있죠? 직영점. 많이 있죠? 삼성전자 가면 삼성 무슨 몰들 있잖아요. 알바 뽑겠다는 얘기. 인턴 하는 거예요. 거전 한 치죠? 150만원 줍니다. 그래서 인턴 해갖고 거기서 영업 능력 우수자 정식 지원 뽑겠다. 이건 어디에 하는 소리야. 그리고 또 보험사 있죠? 보험. 네. 거기서 보험 팔겠다는 얘기예요. 네. 인턴 영업 우수자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갖고 또 6,000명 7,000명 나오고 면세점은 그걸 하지 않더라도 면세점으로 새로 들어가잖아요. 네. 사람 많이 필요하거든요 면세점은. 네. 그거 뽑겠다는 거예요. 그 의미가 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 속으면 안 돼요. 그리고 뭐 보면 이제 뭐 그것도 보면 협력사단 3,000점 뽑겠다는 거예요. 협력사 전화하면 안 뽑을 새끼 어딨니. 그렇죠. 뽑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건 또 드러난 얘기고 SK도 들어간 얘기고 그 하나도 들어간 얘기인데 이번에 그냥 들어간 얘기야. 그 정부에서 앞장서서 하니까 육성하니까 뒤에서 하니까 앞에서는 두 자로 호응하세요. 호응 준비된 대로 빨리 복사 착착착착해서 낸 거야. 언론에 쫙 나간 건데요. 그럼 도대체 그 그룹들 잘 들어보세요. 삼성그룹, 하나그룹, LG그룹, SK도 마찬가지. SK는 이제 반도체 약간의 그 성격이 약간 다르죠. 했는데 SK 약간 별 SK도 해당되는데 그 세 개가 공통적으로 새롭게 투자하는 사업이 있어요. 적극적이라는 게 그게 뭐예요? 그게 바이오죠. 바이오죠. 그잖아요. 거기다 대통령께서 그랬잖아요. 어저께 수석회의인가 어디 뭐 국무회의에서 빨리 어디로 지금 그 데모 뽑으라니까 왜 안 했어, 이 새끼야. 이런 거거든요. 새끼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지금 보건복지부가 화들짝 놀랐다는 거잖아요. 규제 완화라고. 응? 네. 그래갖고 오늘 올랐잖아. 아니, 그러니까. 그러게 보면 앞장서서 드러나는 것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하고 싶으면 바이오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다만 바이오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뉴스는 계속 나지 올랐다는 거 자체 아까 김정은 과장 얘기했다 해도 올랐기 때문에 찍힌 거거든 지금이야. 예? 네? 제자리로 온 애들 많네. 제자리 많이 왔어요. 그렇지만 결국 뉴스는 계속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쪽에. 왜냐면 본심은 그거거든. 예? 네? 재벌 그룹이 하겠다는 게 본심은 그거예요. 그렇잖아요. SK도 마찬가지. SK 케미컬에서 하잖아요. 약간 성향이 다르지만. 그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생각을 좀 여러분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국은 다시 올라가게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물론 그 중에서 실적도 나올 때마다 확인되는 것들이 있겠죠. 그렇지만 오늘 재벌의 발표들도 보면 핵심은 거기 있다. 일단 거기에 보셔야 되는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시장에서 그런 섹터 쪽에서 혹시 관심 있는 섹터는 어느 쪽도 보세요. 이제. 바이오 말고는. 여전히 사물인터넷이죠. 사물인터넷? 사물인터넷 쪽 보고 있고요. 네. 또 이성훈님. 사물인터넷 인터넷 은행 오늘도 인터넷 아 사물인터넷 하고 인터넷 은행 그리고 핀테크 이 세 개는 계속 보고 있습니다. 얘네들이 가장 좋지, 가장 좋지 않을까? 지금도 오늘 시장에서도 인터파크홀딩스 잘 뽑더만. 인터파크홀 사상 최고예요. 민엔지 같은 경우는 오늘도 잘 빠졌지만 인터파크홀 사상 최고예요. 인터파크홀딩스 사상 최고가 민엔지 버티고 그다음에 아래 꼬리 쭉 한국 사이버결제 같은 거 쭉 다는 거 봐서는 오 이거 좋은데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쪽 업종이 상대적으로 계속해서 견조한 형태에 대한 모습, 그러니까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이죠. 이번에 보시면 오늘 이제 지난번에 나왔던 거가 이제 그 어디예요? 그 다음이랑 한국금융 그 한국금융주주랑 손잡고 이제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번에 인터파크가 잘 들어보세요. 인터파크가 이번에 오늘 그 아직 확정은 안 됐잖아요. 인터파크가 같이 하겠다 손잡은 애 누구예요? 보셨어요 자세히? 인터파크하고 같이 하겠다고 손잡으네. 자세히 보셨어요? 아니 여러분들 잘 좀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NH엔터 확정은 안 됐거든요. 인터파크가요? 인터파크 확정 안 돼. 인터파크가 주요 손잡은 게 SK텔레콤입니다. SK텔레콤. SK텔레콤 손을 잡았고요. 아 안 되는데? 예. 네. 왜 안 돼요? 지금 최태원 회장하고 관련된 주목들은 다 떨어져 있어요. 아이 끝까지 들어봐. 이제 SK텔레콤이 들어가고요. GS 리테일인가 또 들어갑니다. GS요. 뭐가 GS 홈쇼핑인가 뭐가 들어가요? 네, 삼성전자도 이거 안 할 수 없겠네. 다른 단가야겠네. 크게 들어보세요. GM쇼핑 들어가고요. 증권사에서 NH, NH 금융지주 뭐 그런 데 있잖아요. 그런 제가 아무튼 이건 확정된 게 하나도 없어요. 사람들끼리 그 보도만 된 건데 확정돼 발표한 적이 없는데 그런 거 있겠고요. 그럼 예를 들어 또 다른 뭐 다우나 이런 데도 또 많이 할 거라고요. 그러다 잘 안 되면 포기하는 거고 또 잘 되면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차세대 먹거래요 지금 이게요. 그리고 재벌들이 다 발담구겠다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미래에셋이 네. 근데 인터넷 뱅크리 안 하고 네. 모바일 금융 자산 관리로 간다. 네. 선언을 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미래에셋이 이렇게 그 출신 자체가 네. 낙가마 출신이잖아. 뭐 그렇다고 하죠. 그렇잖아요. 네, 네,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정통 이 재벌 그룹이 아니잖아. 네, 네. 그러니까 미래에셋하고 같이 하려는 그룹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렇죠. 네. 네, 네. 왜냐면은 다음 카카오를 놓치고 나서 바로 이렇게 접었다는 얘기는 네. 다른 카카오가 아니면 승산이 없다라고 딱 판단을 한 것 같아 그 회장이. 뭐 그럴 수도 있고요. 어쨌든 뭐 모르지만 알죠. 우리가 그 분들의 우리 생각을 그, 재벌들의 생각을 알죠. 네, 뭐 알 그분들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미래에셋의 네. 판단은 네. 그 누구죠? 그 누구지? 박현주. 그 박현주 회장의 판단은 네. 어쨌든간에 뭐 박현주 회장도 한번 실수는 했지만 예전에 엔사이트 펀드 근데 실수가 아니고 나는 그건 미필적 고의라고 봐. 한탕 해먹겠다라고 판단하고서 아예 그 높은 자리에서 돈 끌어먹기가 좋으니까 그때 수수료 수입 엄청났을 거 아니에요. 그걸 조심해야죠. 뭐, 나는 의견이 아닌지 모르지. 이거 듣고 그 고소하고 싶은 사람은 이성훈 교수로 국제 교수예요. 저는 그 의견은 절대 반대죠. 미필적 고의인지 아닌지 모르겠으나. 몰라. 나 또 저 새끼 넌 누구니? 잘하려고 했겠죠. 잘하려고 했겠지. 씨발 네. 그렇게 정리하자. 스스로. 씨발 그렇게 정리하자. 스스로 검열하고. 거기도 무섭다. 제기라. 근데 어쨌든간에 아 내가 이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네. 박현주 회장이 그만큼 네. 과단성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네. 왜냐면은 그거를 갖다가 아 대돈 안 대돈 씨발 뭐 돈 드는 것도 아니고. 돈 들어봤자 뭐 몇십 몇 억 들겠지 투자비. 얼마 든다고. 회의 몇 번 하면 될 걸. 씨발 야. 끝까지 그럼 베팅해. 그리고 일단 발은 담가놔야 호텔 빌려줘서 프로젝트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발은 담가놔. 주고 밥 한 번 사주고. 네, 발은 담가놔야 나중에 이거 어떻게 될지 알아. 판때기가. 그 발을 담가놓고 또 법도 한데 바로 접어버리더라고. 그래서 야 박현주가 되게 과단성이 있다. 왜냐하면은 네. 자기가 주인공이 될 수 없다라면 그게 이제 안 해버리는 거잖아요. 네. 자기가 주인공이 될 수 없다고 딱 판단이 되니까. 그러니까 네. 어쨌든 간에 그런 측면에서는 되게 과단성이 있어 보인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약간 말을 세셨어요 중간에. 네. 왜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아니, 나는 네. 보니까 이게 대기업들이 이렇게 발을 담그는 게 네. 너도 나도 다 담글 것 같아. 대기업들은 5%씩이라도. 왜냐하면요. 이게 대기업들이란 거는요. 요즘 보면 요즘 딱 뭐가 신사업이 생긴 지 20주년 된 거가 또 뭐가 20주년 되는지 아세요? 요새가 딱? 뭐? 2015년 지금 요즘 언제래요? 그 업종이 생긴 게 20년 된 거예요. 인터넷. 인터넷이요? 인터넷도 있었지 모르지만 그 저희 2000년대 1999년 그렇게 돼서 본격화됐잖아요. 네. 생긴 거야 20년 됐는지 모르지만 네. 아직 특정 우리 많이 익숙한 생활에 익숙한 거가 딱 20년 된 게 있어요. 그거 모르세요? 모르세요? 뭐예요? 그 케이블 TV예요. 케이블 TV. 우리나라 요즘 케이블 TV 보면요. OCN이가 뭐가 된 건가 하면 보면 창립 20주년 행사 졸라 해요. 근데 잘 들어보시면 그때요. 그때 홈쇼핑이가 뭐건 간에 대기업이 참여를 못 했어요. 네. 그때 보시면 그래서 다 위장 계열사 통해서 막 하고 그랬어요. 홈쇼핑도 지금이야 요즘 뭐 다시 중소기업 해갖고 뭐 하나 또 채널 하나 생겼잖아요. 첫날 대통령 가시고 하셨잖아요. 그때 보면 중소기업 전용 뭐 홈쇼핑이었고 막 3구 쇼핑인지 나머지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그게 다 알고 해보고 나서 3, 4년 지나서 주인이 다시 바뀐 거예요. 그렇죠. 3, 4년, 쇼핑. 10년 되면고 그 당시 CJ가 어디였어요? CJ 이름 없었어요 그때요. 그때 처음 한 거가 제가 IT 기원하는 게 DCN이라고 있었어요. OCN이 아니야. DCN. 예, 네, 그게 뭐냐면 3부 비디오인가 뭐 하나 있었어. 이상한 비디오 회사가 있었어요. 비디오 프로덕션. 그 당시에 보면 의령, 도촌, 조령 뭐 이런 거 하는 거야. 네. 기억나죠 그런 거. 기억나요. 비디오 하는 건데 비디오 프로덕션인데 그때 다 지난 얘기인데 대우그룹에서 네. 대우그룹에서 위장 계열사 같은 거를 통해서 그걸 들어간 거예요. DCN 같은 거. 그래서 왜 그거 아냐면 제가 프로젝트였어요 그거. 그거 사업 참여 프로젝트를 제가 불려가서 몇 달 했거든요. 네. 그래갖고 제가 그래서 요즘도 CJ 이름 좀 아는 게 그 프로젝트 그때 좀 해서 알거든요. 근데 그때 위장 계열사 같은 거 했는데 잘 안 돼갖고 넘기고 하다가 지금 그 CJ 이름 다 몰려간 거거든요. 급하게 넘어 그 넘어가거든요. 싹쓸이 하는 게요. 네, 그렇죠. 근데 그게 보면 또 하나 그랬고 재벌그룹이 못 하는 거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SK텔레콤이나 이런 것들이 발만 담그자는 거잖아요. 근데 지나고 나면 5년 후, 10년 후에 정권 바뀌고 또 바뀌면 누가 바뀔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도 보면 채널A다 이런 것들이 언제야 20년 후에 누가 주인 누가 바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다고 TV조선이 다 10개를 차지할지 뭐 모르잖아요. 아, 그 J콘텐트리 그거 있잖아요. 그게 채널 10개를 바꿔. 지금 J콘텐트리 은근히요. JTBC 있죠. JTBC에 저거 있죠. 드라마하우스 있죠. 대자회사. 아니 그 채널로도 보더라도 그거 있고 골프 채널 있죠. 그 JTBC에 갖고 뭐 그 뭐죠? 폭스인가 스포츠 채널이라는 거 하나 있죠. 몇 개 있잖아요. 그게 또 어깨 10개 숨게 될지 어떻게 알아? 금방 되는 거지. 그러니까 뭐, 모르는 거야. 모르는 거죠. 아니, 그런 케이블 TV 만드는 게 좀 쉬워. 아, 그러면 막 하잖아요. 심지어는 대한민국 세계 최초로 빌려드 TV가 있잖아요. 빌려드 TV 같은 거 인수해 버리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하여튼 그렇게 그래서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거 그래서 이게 왜냐하면 네, 보도 채널로 MTN 인수해 버리면 되겠다. 저는 아무 모르는데 자르면 이 사람 오늘 고소 고발 당할 게 많네. 그래서 이게 보면 이쪽이 먹거리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 사람들이 발 담그는 거죠. 발 담그는 거. 그 세상 어떻게 바뀔지 모르잖아요. 5년 후, 10년 후에. 그래서 나중에 뭐 예를 들어 인터파크만 했다고 누가 했다고 인터파크가 있는데 나중에 또 5년 후에 인터파크 자체 누가 인수할지 어떻게 하냐? 그렇죠. 그잖아요. 네. 그 아무도 몰라. 다음 카카오도 누가 인수해 버리. 다음 카카오 누가 인수하면 어떻게 해? 다음 카카오를 인수해 버리는.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거. 가만 그래 큐큐큐 어유 잘한다 이렇게 한 다음에 한 번에 낼름 하고 먹어버리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아무도 모르지만 그 판이 결국 저는 될 거라고 보는 거죠. 장기적으로 되니까 이지랄 떠는 거다 이거죠 지금. 그래서 그걸 하나 주목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런 가지 포함해서 그 얘기했던 핀테크가 인터넷 전문회의 결국 다 핀테크잖아요 결국요. 그래서 그 크게 보면 핀테크의 산하이기 때문에 아까 우리 같이 이건 동의하는 부분인데 핀테크란 그런 큰 그림을 정확히 이해하셔야겠다. 네? 그래서 핀테크가 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두 분 얘기했다시피 하여튼 그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그거는 이제 특히 이제 우리 김성 과장이 좋아하는 사물인터넷 있잖아요. 사물인터넷 하여튼 계속 저희 방송이나 각 방송을 통해서 저도 얘기하고 이성 과장도 한국 정치 얘기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사물인터넷도 우리 일상생활에 들어와 있다 지금 이미 네? 이미 들어와 있고 더 들어올 거다. 네, 더 들어올 거 일단 주목을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저거 말해요. 요즘 LG 플러스 같은 경우에서 네. 있잖아요. 벌써 사람도 많이 가입했대요. 한번 통계해놨거든 뉴스에. 무슨 LG 플러스? LG 플러스 사물 인터넷 하는 거 있잖아요. 집에 홈키트 이런 거 있잖아요. 이미 많이 했고요. 특히 그게 LG 플러스가 좋은 게 그래서 KT나 SK텔레콤 쓰는 사람도 막 들어온다. 할 수 있게 해줬다며요. 네. 네. 그래서 그거가 많이 하는 거가 보면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그 내 눈에 익숙하게 됐을 때. 내 눈에 익숙하게 졌을 때 많이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그게 정말 과거에는 정말 이게 뭐 작년 이제 재념하다 저게 무슨 뜬가릉 뜬구름 같은 소리야. 이런 것이 이제 현실화돼 있다. 그러면 이제 거기 많이 관련돼서 얘기하는 게 있으면 뭐 이 교수도 얘기했던 게 뭐 와이파이가 됐건 3G, 4G, 5G? 5G 맞죠? 네, 5G. 네, 5G 됐고 그리고 블루투스 3.0, 4.0, 5.0의 비콘. 근데 그런 것들이 저전력 블루투스. 네, 그런 거 광의의 어떤 사물 인터넷의 기본적인 통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사물 인터넷에 관련된 각종 통신 툴이라든가 전 모르지만 통신 툴이라든가 관련된 콘텐츠 그리고 각종 그 뭐라 각종 도구라 그래요? 각종 디바이스 있잖아요. 핵심이 되는 그 기초되는 그래서 아마존이면 에코가 있고 그죠? 그리고 그 애플 같은 경우에도 애플 홈키트라는 거 나온다는 거 있고요. 그리고 구글 같은 것도 네스트가 됐건 뭐가 있던 거. 그리고 그 저기 샤오미 같은 경우도 샤오미 홈키트 한 50몇 불에 팔거든요. 그런 것들 기기 같은 그런 회사들도 있고요. 기기를 전체적인 컨트롤하는 그런 소프트웨어 하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총체적인 관심. 네, 그런 것 좀 있어보여요. 네. 사물 인터넷에서 관련 정보 얘기하던 건 뭐였죠? 지금 정하자. 뭐, 네. 계속 내려오면 잡으려고 하는 게 엔텔스랑 네. 더존비즈원. 네. 아, 더존비즈원 클라우드? 네. 네. 클라우드인 개념으로 클라우드? 네. 네. 일단 두 개의 탑픽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이 교수는? 저는 인터넷하고 네. 또 여전히 네. 인터넷 뱅크하고 네. 그다음에 사물 인터넷 그리고 삼성페이 관련해서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삼성페이? 삼성이 삼성페이에서 돈을 벌고자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서 지금 삼성페이를 어떻게 쓰는지 간에 이번에 봤잖아요. 제이핀보건하고 거래 끊었잖아요. 이번에 그 정도로 지금 삼성이 삼성페이에 대해서 어떻게든 성공시키려고 지금 이지용 부회장까지 나서가지고서 지금 하고 네.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삼성페이가 얼마나 성공을 하냐 그걸 떠나서 일단 그와 관련된 관련주들이 네. 오늘도 잘 버티더라고요. 네. 삼성페이 관련된 주식 뭐야? 뭐 나이스 정보통신? 나이스 정보통신도 있고 네. 뭐 여러 가지 있죠. 그래서 일단은 뭐 전자결제 관련주들은 그래서도 좀 조만간 한번 좀 편입 시기라다가 노력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네. 하나가 이 전자결제주가 또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어요. 뭐냐면은 네. 소액 대출을 할 때는 그 사람의 신용도를 평가할 때는 제일 흔한 방법이 나이스 신용 평가처럼 그쪽에서 평가할 방법도 있지만은 네. 그 사람이 그동안 썼던 씀씀이 패턴을 가지고서 이 사람 그래도 평균 얼마를 쓰는 사람이구나를 가지고서 네. 과거 이 사람이 썼던 그 결제 내역에 대한 빅데이터를 가지고서 이런 신용도를 평가할 수 있는 새로운 로직을 만들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의 신용 평가 로직은요 되게 구시대적이에요. 아시겠지만 뭐 아니 뭐 대출 좀 뭐 어디 여기 은행 알아보고 저기 은행 알아보고 그렇다고 뭐 신용 평가 말이 돼요 이게? 그렇죠. 소비자 입장에서는 더 싼 곳을 원하고자 하면은 여기도 네. 가보고 여기도 알아보고 하는데 네. 단지 대부업체 한번 알아봤다 그래서 그 떨어뜨리는 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래서 말도 안 되지 그거. 그러니까. 네. 그래서 그런 어떤 구시대적인 신용 평가 정보의 로직이 이제 바뀔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 뭐 저신용, 중신용 다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네. 그 결제 내역. 네. 가지고서 그 사람의 네. 신용을 평가하는 새로운 로직이 만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결제 관련주들의 경우에도 좀 네.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 저도 좀 그 저 아까 뭐 결제 그 사물인터넷 그런 얘기 많이 하냐고 결제 핀테크인데 저는 요즘 개인적으로 관심 있는 주식 있어요. 개인적으로 관심 있는 거가 이제 얘기하면 이제 한세실업 얘기 많이 엄청 올라가잖아요. 한세실업 올라갈 때 이제 안 올라갔던 게 영업무역인데요. 이거는 이제 저는 그게 크게 엄청 올라갈 거라고 그냥 솔직히 그런 갖고 있지 않아요. 아마 이제 달러 강세 됐을 경우에 결국은 3국에서 다 하는 거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 그리고 주로 매출이 선진국 중심으로 나오는 것들. 근데 특히 미국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같은 흐름으로는 한세 신업, 그리고 영업무역, 그리고 저희 뭐 필라코리아 이런 한 묶음이다. 삼국에서 주로 만드는 것들 그런 것들을 일단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사물 인터넷이 약간 우기는 것 같은데 일부 증권사에서 사물 인터넷에 또 총화라고 얘기하는 주식이 있어요. 네? 근데 주식은 재미없어 솔직히. 제가 몇 번 얘기 방송에서 얘기했는데 주가는 재미없어요. 재미없는 주식이 있는데요. 그게 코드 번호는 003560. 블루컴이거든요. 네, 블루컴인데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재미없어요. 뭐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버텼는가 했는데요. 이게 외국인이 개수사예요. 여기서 하는데 주가는 19,500원 7월에서 지금 16,000원까지 한 30 이것도 한 3,000원 3,000원 떨어졌는데 실적 계속 좋게 나오고 있고요. 이게 보면 이제 이게 뭐 그 이미 샤오미랑 이렇게 친하고 그러고 있고 화해인가 어디랑든지 납품을 추진한다 그런 게 이제 레포트에 나옵니다. 샤오미 어딘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이제 이게 그 블루투스잖아요. 블루투스 이어폰이잖아요. 이제 핵심이 떴던 거가요. 그래서 그게 하여튼 아까 이게 다 그런 아까 그런 건가? 그 비콘인지 그런 거 뭐 그런 게 연관돼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블루투스 관련된 것 같고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블루컴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그 주가 떨어지고 재미없는데 외국인이 계속 사는 데는 뭔가 이유가 있을 거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주가 재미 지금 당장 없는데 언젠가 올라가면 버티면서 뭐 정거점검식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한번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하여튼 비콘 얘기 잠깐 해주세요. 비콘이 어떤 개념인지. 비콘이 한 며칠 안 됐는데 비콘이 확 쏠리더라고. 비콘은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접촉 단말기, 그러니까 접촉하는 방식, 통신의 근거리 접촉, 근거리 통신망에 대한 쪽을 이해하셔야 되는데, 네. 우리 이제 그 청취자들이 쓰시는 접촉 단말 결제, 네. 그러니까 NFC 모듈 있잖아요. 그러니까 NFC 지하철 탈 때 딱 되는 거, 지하철 되고 팀원이로 사용되는 카드, 네. 그게 NFC 단말기예요. 택시 탈 때 내는 거, 붙이는 거, 그죠? 그러니까 스마트폰으로 NFC 단말기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은 그걸로 이제 편의점에서도 결제하고 택시에서도 결제하고 지하철에서 다 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NFC 단말기는 불편한 게 꼭 접촉을 해야 돼. 수월자 떨어뜨리면 안 되면 안 돼. 안 돼. 접촉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이거는 접촉 단말 방식이고. 5cm 떨어지면 안 돼? 안 돼요. 안 돼. 이 정도 떨어지면 안 돼. 안 돼. 그리고 이제 저거는 뭐냐면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조금 나아간 게 이제 블루투스. 네. 블루투스잖아요. 블루투스는 5m에서 10m 정도 거리. 방 바깥도 됐더라. 옆방도. 네, 옆방도 돼요. 근데 이제 약간은 조금 더 멀어지면 거리가 나더라. 소리가 뭐 좀 약간 네. 뜨더라. 뜨거나 뭐 이런 현상이 발생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블루투스가 근데 조금 더 발전된 기술이 좀 더 먼 거리까지 갈 수 있게 해준 게 블루투스 4.0 기술. 지금 우리가 쓰는 3.0인가요? 3.0이 대부분인데 4.0이 이제 저전력 블루투스라고 해갖고 네. 로우 에너지 블루투스 기술이라고 해갖고 이것이 근데 거리도 더 멀어지고 네. 한 게 있어요. 근데 네. 이제 이게 왜 중요하냐면 블루투스 기술로는 그 어떤 광고나 이런 걸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네. 이제 비콘은 뭐냐면 비콘 단말기가 있어서 네. 거기서 쏴주는 거야. 이렇게 블루투스 기기가 있네? 이러면 쏙쏙 쏴주는 거예요. 블루투스를 켜놓고 있으면 네, 그게 쏴주는 거죠. 아, 내가 난 스마트 나는 한 적이 없는데 네, 블루투스만 네. 열어놓으면. 네, 왜냐하면은 열어놓으면 놓으면 되는 거. GPS를 안 켜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렇지, 그 저기 개인정보 때문에 비콘, 안 하죠. 비콘 같은 경우는 애들이 이제 블루투스가 켜져 있으면 네. 그 사람의 위치를 정확하게 그 와이파이보다는 더 정확하게. 아, 그러니까 위치에 대한 탐색이 가능한 거예요. 이 사람이 어디 있구나라는 탐색이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이 단말기에서 시그널이 돼 보여주니까 아, 이 거리에서 어느 정도가 있겠구나라는 게 아니까 그 매장에 만약에 들어서거나 아니면은 어디에 갔을 때 그 정보를 쏴주는 거지. 근데 블루투스 같은 경우는 물론 더 단말기 정보가 더 정확하게 위치가 파악이 되겠는데 이거는 정확한 그 블루투스가 이제 끊겼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이거는 적용을 못하고 네. 비콘 같은 경우는 블루투스 기술이 좀 더 발전된 형태라고 좀 보시면 돼요. 근데 이 비콘에다가 이제 쓰는 게 뭐냐면 매장에서 이제 비콘 단말기 쏘고 블루투스 딱 켜놓은 사람한테 이제 우리 그 시럽 광고하는 거 봤죠? 네? 그 제가 누구지? 시럽이 뭐야? 그 빅뱅에 걔 있잖아요. 시럽이 뭐냐? 시럽이라고 SK텔레콤에서 하는 서비스가 있어요. 네, 시럽이라고. 네, 근데 그 빅뱅 그 빅뱅 누구야 걔? 그 탑이 네, 네. CF로 찍은 게 있어요. 탑도 CF 찍어? 네, 탑도 네. CF 찍죠. 탑도 말만 안 하고 그 와꾸만 보면 멋있어 탑이. 탑은 그때 태극기 휘날리며 그런데 그 다음 네. 거에 그 나왔잖아 뭐 영화. 영화가 존나 재미없어서 그렇지. 아, 짜증 나서 보다가. 자, 그래도 탑은 와꾸로. 근데 걔가 얼굴 인상이 좋아. 그 네. 영화에는 맞아. 그러니까 연기를 좋다니까. 근데 말을 말이 하니까 좀 잘 안 되대. 인상까지 쓰는 건 좋아. 마치 그 말하는데 한국말이 잘 안 돼. 그래서 그 교포 같아. 아, 그러니까 대사가 좀 약하더라고. 대사가 좀 약하긴 한데. 인상은 멋있던데. 네.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시럽 같은 것도 이제 그런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돼. 시럽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매장에 시럽. 딱 들어갔는데, 네. 이 매장에서 네. 띵동 하고 알려주는 거지. 네. 여기 우리 뭐 할인하고 있어요. 네. 아니면은 내가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그 매장에서 딱 쏴주는 거지. 근데 자기 그 장난감 뭐였지? 뭐지? 요즘 뭐, 터닝맥 카드. 그러니까 이런 거지. 어디 갔는데 갑자기 터닝맥 카드 지금 긴급 세일들 합니다. 이런 거 어디 알려줘. 이런 그런 거잖아. 이제 그런 거를 갖다 이제 줄 수 있다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거를 무작위로 날리면 짜증나서 사람들이 꺼버린다고. 개새끼지. 응. 근데 이제 이 방금 얘기한 대로 이런 게 빅데이터하고 연결이 됐을 때 이런 게 뭐냐면은 사용자 행동 양식 패턴 분석을 하는 거거든. 그렇지. 예. 그러니까 내가 최근에 어쨌든 간에 구글이 그 구글이 무서운 게 그거잖아요. 모바일하고 다 연동이 되잖아. 예. 그러니까 내가 스마트 PC에서 막 검색을 해. 터닝메카드 검색을 몇 번 했어. 근데 이 새끼는 알고 있는 거지. 구글은. 개새끼가. 알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따가 이제 그 매장 근처에 갔는데 갑자기 매장에서 자, 여러분 그 누구누구님 타임세일 저희에서 지금 터닝메카드 할인하고 있어요. 타임세일. 띵동하고 가게 지나가는데 그게 딱 뜨는 거야. 그럼 들어가서 바로 사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하고 다 연계가 됐을 때 이게 파워풀해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비콘 기술은 비콘만 이미 되고 있는 거예요? 이미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콘만 갖고는 의미가 없고 비콘만 갖고도 의미가 없고 그러니까 단순하게 뭐 사용자 그러니까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에 대한 가치가 되게 크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해서 지금 그래서 다른 카카오가 비싼 거 알지. 근데 자꾸 가능성을 국내에서 봐주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술하고 다 접목이 됐을 때 이제 그것이 진짜 이제 그 파워풀한 힘을 네. 발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데이터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곳. 다스미디어. 네. 그잖아. 그 누가 그 광고를 클릭했는지 알고 있잖아, 얘는. 네. 근데 사실은 클릭한 것보다 더 좋은 데이터는 뭐냐면 결제를 하는 거거든. 이 사람의 그 뭐냐면은 이 소비 패턴을 알게 되면 그 다음에 그렇죠. 뭔가를 사겠구나라는 게 예측이 되잖아요. 그렇지.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예측 데이터를 통해서 아, 이 사람의 그 애가 몇 명이고 그 다음에 애가 몇 명일 때 그 나이가 몇 살인데 그 다음에는 보통 이런 것들을 많이 구매하더라. 네. 그러면 그 데이터 날려주는 거야.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나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검색했는데 아, 나 요즘에 슬리퍼 싼 거 살라 그랬는데 네. 슬리퍼가 다 그 팀원들아 갔더니 다 매진됐어. 네. 아, 나 그 슬리퍼 사고 싶었는데. 네. 근데 마음에 안 드는 거 사는 거거든요. 이마트 가서 그럼 짜증나서. 그렇지. 매진되면, 사고 싶은 게 매진되면. 근데. 슬리퍼가? 가고, 갑자기 얘가 이제 띵동하고 알려주는 거지. 이 슬리퍼 또 시작, 또 뭐 세일해요. 이렇게. 어디서? 어디서 세일해요. 이런 거 알려주는 거 지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뭐 지나가도 되고 아니면은 아예 구글 안드로이드에서 그런 거 딱 쏴주는 거죠. 네. 쇼핑몰 계약 매진돼서. 그런 회사가 있어, 근데? 아직 없지. 아직 없어? 아직 없지. 여태까지 왜 얘기했어, 진짜? 아니, 근데, 아니, 그런 걸 이제 하는 애가 있겠죠, 스타트업에서. 네. 근데 그런 거를 알려주게 되면, 그거 만드는 게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그 그러니까 비콘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통신의 규약이네, 규약. 그거 단말기 네. 만드는 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비콘 자체가 돈이 되는 건 아니야, 내가 네. 보기에는. 비콘 자체가 돈이 되는 건 아니고, 네. 하드웨어를 팔아서 돈을 드는 게 아니고, 그런 데이터를 만들 수 있는 애들. 그런 네. 데이터를 해석해주고, 플랫폼을 갖고 있는 애들. 그런 데이터를 모을 수 있는 플랫폼을 갖고 있는 애들이 있으니까 되는 거고, 삼성페이가 아까 김성훈 과장이 돈이 안 되지만 삼성에서 하려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걔가 생산할 수 있는 부가가치는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그렇죠. 결제니까. 그 자체는 결제 데이터가 뭐 돈이 되겠어요? 결제한 게? 근데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마케팅할 수 있는 게 어마어마한 거거든. 사람들의 행동 양식을 패턴을 분석을 하고 아, 이 사람은 애플바구나. 아, 이 사람은 안드로이드바구나. 애플바한테는 애플바를 돌리기 위해서 애플바가 어떤 결제를 했더니 어떤 거를 줬더니 아, 이 사람들이 안드로이드를 넘어오네. 이학령이는 아무나 다 산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제외하고 그러니까 애플바에서 안드로이드 넘어오는 사람들의 패턴을 분석할 수도 있잖아요. 정확한 데이터를. 맞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갖다 공략을 해줄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회사에서 엄청난 데이터를 보유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가치를 가져간다는 거지. 그러니까 너도 나도 지금 다 이걸 하겠다고 덤벼드는 거죠. 이게 사용자에 대한 행동 양식을 갖다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다는 건 어마어마한 플랫폼이 되는 거고. 그럼 지금 아마존의 가치 가치가 큰 이유가 네. 구글의 가치가 큰 이유가 그런 것 때문에 큰 거거든요. 그 지금 사람들이 얘기하는 일부 비콘 관련주라는 것은 그 단말기를 네. 그 지역마다 붙여야 될 거 아닙니까? 뭐 그쵸. 뭐. 그거 만드는 회사인가? 그거 만드는 회사들도 있죠. 근데 그게 네. 어려운 기술이 아니야. 그 어려워 보이지 않네. 어려워 보이지 않아. 그냥 그보다는 그걸 집합을 갖고 플랫폼을 사용해서 네. 비즈니스를 확장할 수 있는 그러니까 놈이 중요하네. IT 하드웨어는 지금 보기에는 그건 중국 애들한테 오다 주면 돼요. 비콘은 야 단말기 중국 애들한테 오다 주면 금방 만들어 와. 그러니까 별거 아닐까 말고 별거 아니야. 그러니까 국내에서 만약에 이제 그거를 갖다가 뭐 앱으로 연동하는 앱을 근데 그것도 중국 애들이 잘 만들더라. 그러니까 요즘에 게임 개발하는 애들도 외주를 어디다 주는지 알아? 인도에다 줘버린다. 인도에다가. 원래 인도 사람들 잘하죠. 네, 인도에다 외주 줘버리더라고. 그리고 운영은 중국에다 시켜. 그러니까. 그러니까 근데 다 애들이 영어로 해 대화를 그러니까 영어를 하는 애들 그러니까 인도에다 외주 주고 그 다음에 중국에서 서버 만들어 갖고 그 다음에 그거 하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거 놓고 보게 되면 그러니까 사용자 데이터 양식을 저장할 수 있는 놈 그게 지금 보게 되면 나스미디어고 그게 인터넷 은행을 하는 놈이거나 아니면 간편 결제를 하는 놈에서 위너 그게 진짜 시가총액이 엄청나게 늘어난 그런 얘기죠. 근데 다음 카카오가 어쨌든 간에 지금 엄청난 유저를 국내에선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가치를 계속해서 인정을 받고 있는 거고 뭐 라인 같은 경우도 뭐 떨어졌지만 라인 같은 경우가 만약에 진짜 잘 되려면 라인페이를 일본 정부하고 어떻게 해갖고 간편결제 시스템을 빨리 도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왜냐면 일본이 그게 약하거든. 그렇죠. 형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아, 일본은 그, 네. 그 카드 결제 자체를 안 받는 애들이 졸라 많아요. 네. 네. 그 네. 저번에도 지난주에도 그 키움에서 얘기했지만 네. 지금 네이버가 이제 다음 카카오 워낙에 요즘에 두드러지니까 네. 네이버에 대해서 이제 슬슬 현대차 분위기 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네이버 문화 자체가 태생 자체가 삼성 출신이잖아요. 아,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쉽게 못 벗어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삼성 SD 출신이다 보니까 네. 그 삼성 그 네이버 문화 자체가 네. 인터넷 기업을 표방하고 있지만은 그건 네. 시대에 어떤 흐름에 네. 맞아가지고서 그게 빵 튼 거지. 네. 막상 그 안에서 사업을 행하고 네. 어떤 의사 결정을 하는 구조 자체는 완전히 네. 삼성이랑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더욱더 다음 카카오의 35살짜리 CEO가 들어온 것 자체가 상당히 좀 주목받고 있고 최근에 다음 카카오 보시게 되면은 다 사요. 이것저것 다 사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제가 아는 사람이 아는 사람인데요. 그 제 후배 이제 뭐 친한 친구인데요. 뭐 혹시 방송 들어주신 혹시 아는지 모르겠지만 자동차가 운전하다 사고 났어요. 뭐 사고 났어. 그러면 이게 자꾸 그냥 오일 가는 게 아니라 사고 나서 이제 크잖아요. 사진 엄청 막 찍어. 막 찍어. 그러니까 어떤 특정 자기를 그 사이트 올려. 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비딩이 들어오는 거야. 그죠. 카닥. 예, 네, 뭐 네. 그런 그런 건데요. 네. 그런 건 지금 카카오에서 인수한 걸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네, 맞아요. 자회사로 편입했죠. 네,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라는 거죠. 네. 이게 똑같이 미국에서 뭐더라 그게 프라이스라인.com인가? 저도 썼는데 이게 보면 내가 여행을 어디 간다고 얘기하는 거야. 내가 무슨 LA 어디 가갖고 3박 4일 동안 뭐 비즈니스 때문에 어디 한다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역으로 그 비행기 회사, 여행사나 호텔사, 렌트카가 역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그걸 갖고 사겠다는 사람이 역으로 가서 내가 제일 싼 거 고르는 거거든요. 그런 거예요, 카닥이 한 거가. 근데 그런 건데 하여튼 그런 게 많고요. 하여튼 말이 나온 김에 오늘도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 시청자분들한테, 애청자분들한테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네이버가 됐건 어디가 됐건 뉴스를 한번 검색해 보시는데 이걸 꼭 좀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목을 불러드리면 어저께인가 8월 17일 기사인데요. 한국경제신문에 나온 건데요. 제목이요. 21세기 신사 유람단 보내는 증권사들. 이 기사 제목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21세기 신사 유람단 신사 유람단 보내는 증권사들 이런 게 나와 있어요. 이게 보시면 한국경제신문 기사고요. 그래서 이게 보면 지금 난데없이 21세기에 일본이라든가 각국 일본의 과거 일본 그리고 최근에 일본에 대해서 좀 찾아보기 위해서 이게 뭐 1인 가구가 됐건 간에 뭐가 됐건 간에 불경기가 됐건 저성장이 됐건 하여튼 이런 거를 그 경험을 하기 위해서 증권사들 뭐 유진이 됐건 하나 됐든 그러니까 심지어는 앞으로 갈 것까지 기사 나왔어. 누구누가 갈 거다 이런 얘기가 났어. 그리고 어떤 데는 그런 팀을 새로 조직했다는 얘기인데요. 혹시 못 찾으신 분을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유진투자증권 보고를 네. 좀 보시면 돼요. 아, 이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면 보신 분은 2015년 8월 17일 A21면이 되겠고요. 온라인 한 건 5월 16일 19시 29분 43초 기사거든요. 이거 한번 보시고 유진투자증권 네, 네. 그거 한번 자료 보시면 될 테니까 이게 보시면 하여튼 최근에 어떤 증권사의 시류라든가 왜 일본을 보고 있는지 그런 것 같고 이게 뭐 이거는 워낙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일본 거에 대해서 네. 이건 뭐 말은 안 하겠지만 근데 이거의 기본 개념은 하여튼 이런 거죠. 우리나라 지금 경제가 그러면 안 되겠지만 뭐 잃어버린 25년에 들어갔다 그건 말도 안 되나 정부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미 5년 차다 아니다 이미 3년 차다 이미 확정됐다 뭐 이런 얘기하는 분들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참고하시기 위해서 이건 좀 보시면 좋겠다. 하여튼 오늘 뭐 종목보다 오늘 시장 중심 얘기했고요. 다시 한번 저희 오늘 세 명의 결론을 하자면 9월 위기론 실체는 별로 없다. 그래서 네. 그거보다는 종목이나 이런 것 쪽에 좀 냉정히 보자. 그 네. 9월 위기설 뉴스를 갖다가 다 검색해 보시면요. 네. 짜증기한 느낌이 너무 많이 나요. 짜증기한 것도 있고 그리고 평행 이론을 갖다 붙이고 있어. 평행 이론 맞아. 평행 이론은 또 뭐니? 아니, 이 사람 교수가 되더니 적용된 대로 교수가 되더니 짱자. 과거에 유식한 척해. 과거에 이런 것이 지금 똑같이 반복. 물론 역사는 반복되는 건 맞지만 좀 근거 없는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 지금. 네. 그래서 네. 같은 형태로 반복되지는 않지. 네. 네. 그래서 일단 뭐 그거 네. 말이 안 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지금. 여하튼 뭐 저도 개인적으로 지금 뭐 지난주부터 엄청 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그 일단은 뭐 제가 스트레스를 받고 네. 있으면 네 오늘 그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도 아마 비슷한 심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이럴 때일수록 네. 건강 잃지 않고 괜히 술 마시면 안 된다. 아, 일단 술 한번 먹겠다. 씨. 진짜. 둘이 술 마시겠구만. 이거 또 술 좋아하는 친구들끼리. 술 먹을 수도 있지. 그래서 오늘 여기서 하겠고요. 다음 주에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좋은 시장에서 하도록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